You make me man 정신 못 차리게 어지러워질러 내 맘을 왜 모르지만 이 순간만은 너와 함께 밤하늘처럼 새까맣게 Make it burn, make it burn 매번 밤 hey. 원한다면 come get a test 신호를 보내 눈빛에 서있네 you thirsty I'm thirsty for this 너의 움직임에 더 홀려가길 she want it dripping like faucet 적셔가 열정의 땀에 이 곡이 맞춰도 no parecitame 애석해지마 그냥 주식을 보내기에 you make me man 정신 못 차리게 어지러워질러 내 맘을 왜 오늘 밤 내일 밤 내일